사나 봐. 마음이 아파와 지금도 난 네가 보고 싶나 봐. 아프고 아파도 널 바라볼 수 없잖아. 오늘도 이렇게 그리우면 어떡해. Another day 슬픈 말은 하지 말아요. So far away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사랑이 그렇게 힘들게 하나요. 마음이 그렇게 너만 찾고 좋았던 기억은 간직할게. 가끔 꺼내어볼게. 아프고 아파도 널 바라볼 수 없잖아. 오늘도 이렇게 보고 싶어 어떡해. Another day 슬픈 말은 하지 말아요.